쓸쓸한 밤비가 거림받은 가슴 속을 또다시 울려주네. 어쩔 수 없이 그리워지는 그 옛날의 그림이여. 갈 곳 없는 이 발길을 밤비가 알아주리. 차가운 밤비가 헤매도는 가슴 속을 한없이 울려주네. 잠을 길 없이 사무쳐오는 습게 울던 이별이여. 마음을 밤비가 알아주리.